노력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몰라 나만 보면 자지러져 눌러내려 내 스타일 내 스웨거 oh,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가 좋아 쳐다보며 가볍게 다가가 그냥 부터 계속 쭉 영원히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녀 바라보기만 해도 그녀 숨쉬기만 해도 Girls, girls, girls, they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흔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Girls, girls, girls, they love me 좋은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몰라 계속 쭉 영원히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녀 바라보기만 해도 그녀 숨쉬기만 해도 Girls, girls, girls, they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흔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Girls, girls, girls, they love me 화장하지 말라고 과장이면 척했어 제발 너의 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있는 그대로 믿어줘 아 과사 듣지 말고 내게 잘 좀 들어줘 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자석을 먹은 것처럼 주위 여자를 내 몸이 그냥 혼자서 잡아당기는 걸 어째 오늘 벌써 몇 번째 그랬는지 몰라 쉽게 좀 모르는 이놈의 이해를 대체 어째 맞아 날 건 많건 적건 동생이고 누나가 날 잡고 붙잡고 좋다고 같이 놀자고 날 알던 모르던 여지건 뭐 하냐고 잠깐만 좀 얘기하자고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정말 매트릭스처럼 복제라도 할까 날 내 몸은 하나인데 수용이 계속 있으니 Every lady wants a piece of me hey, yeah. 난 나타나기만 해도 나타나기만 해도 그녀 바라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녀 숨쉬기만 해도